never met. It was you and me. 말로 나 설명할 순 없어. 이런 느낌 오랜만이야. 그대가 좋아. 세련된 너의 옷 스타일도 좋아. 잘 지냈나 봐. 날 잊고 살았나 봐. 잠깐이면 돼. If you feel me say la la la la, don't walk away. No no no no no no. All my fellas say la la la la, don't walk away. No no no no no. 참 오랜만이야. X X X X X. 영화도 1편보다 나은 편은 없겠지. 사랑도 마찬가지. 저 기억은 지울 수 없겠지. 그녀의 그리움은 가슴 막혀낸. 이미 끝난 사랑 보내줘야 해. 붙잡고 싶어도 그래 보내줘야 해. 그냥 가슴으로만 너만 해줘. Hello my ex. 참 오랜만이야 ex. 하루에도 몇 번씩 궁금한 내 소식 네가 보고 싶었어. 사랑해 널 사랑해. 나 이렇게 미련해. 너를 못 잊어. Beautiful lady, 잠깐이면 돼. If you feel me say.